그런 거죠. 그대 모든 걸 조금씩 그려지다 어떤 일이 되겠죠. 벌써 나 두려운 마음뿐이죠. 한참 애를 써도 그대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죠. 익숙해.